라인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거야. 적어도 지금처럼 잔혹한 시절은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혁명가가 될 수 있었겠죠. 지금은 레닌, 그가 생각하던 그 미래일까요? 인생의 일화를 학교에서 배웠지.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 중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유하 시인의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을 랩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유하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에 삽입된 김진표의 노래였는데요.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이었습니다. 잔혹사는 주 계속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연들을 봐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말죽거리에서만 잔혹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남동에서, 사당동에서, 압구정동에서 그 잔혹사들을 쭉 풀어놓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역사에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의 고리들을 언제쯤 우리는 끊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 교육 현장, 학교에서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학보 씨, 고등학교, 군대, 사회, 대학, 그것들은 너무나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죠. 우리 청춘이 언제까지 이렇게 음울해야 하는가, 씁쓸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상민 씨도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시고 나서 21세기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솔직히 영화에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 공감할 수는 없지만 선배들의 구타 장면,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반항아적인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고 쓰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소감들을 올려주셨는데 대부분이 그 영화 자체는 작품이라 칭하기에는 혹은 영화 자체는 좀 부족함이 많다라고 김용철 씨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올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부모님 학창시절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아주 많은 영화라고 이용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죽거리 잔혹사는 그 영화 나름대로의 미덕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죽거리 잔혹사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저희가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로 준비했어요. 영화음악 전문 레이블인 MNF에서 제공하는데 좋은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우편번호 150-600번 이렇게 편지나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셔도 아주 아주 고맙고요.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 오셔서 저희 게시판에 글을 올리셔도 좋고요. 아, 보니까 이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지 않고도 보셨군요. 김성훈 씨, 영화음악 광팬 예비 고3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그 예비 고3 학생 이수인 씨의 글도 있어요. 수능을 300여일 앞둔 고등학생입니다. 제 주위에서는 모두들 절 고3이라고 하더군요. 전 아직 고2이고 싶지만 음력설 전 그리 반갑지만은 않아요. 설은 수능 디데이 300일이거든요. 야, 그렇군요. 몰랐어요. 설을 맞는 느낌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고 보면 20대 초반에는 설은 다이어트의 최대 그 방에 걸림돌이 되는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20대 후반쯤, 30대 초반쯤에는 그 친척들의 그 끊임없는 질문, 듣기 싫은 질문, 사람 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이 질문을 들어야만 했던, 그리고 그 질문에 애매모호하게 웃음을 흘려야 하는 그 불편한 자리로 기억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30대로 이렇게 쭉 넘어가고 결혼한 분들에게 설은 끔찍한 그 노동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요. 그 수십 장 전을 부치면서 맡는 그 기름 냄새와 함께 이 기묘한 가족제도 안에서의 한국 사회, 이 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산다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데, 여하튼 고3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설이 또 다른 느낌으로도 다가오네요. 허은경 씨, 고맙습니다. 야, 대단한 차트로 올려주셨어요. 2003년 10월 21일 가을 개편으로 새로 첫 방을 시작한 FM 영화 음악. 그때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3 정용음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2003년에 우리 FM 영화 음악에서 가장 많이 들려주었던 영화는, 영화 음악을 가장 많이 들려주었던 영화는 Love Actually라고 뽑아주셨고, 차트를 쭉 나눠왔는데 대단하시네요. 가장 많이 영화 음악을 들려준 작품, 가장 많은 방송 출연을 한 영화 음악, 가장 많은 음악을 들려준 음악가 등등을 쭉 그 몇 회 방송하면서 적어주셨어요. 최첨단 엑셀 작업을 동원한 표본 오차 제로에 도전하는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차트인데, 마지막에 허은경 씨, 당부의 말씀도 고맙습니다. 2004년 올해는 더욱 다양한 정영음만의, FM 영화음악만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셨죠? 사실 어떤 곡은 본의 아니게 가사를 외운 적도 있다고요? 사실 저희는 나름대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느라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신청곡을 많이 받지 못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기도 한데, 자, 허은경 씨의 부탁처럼 더욱 다양하고 좋은 음악들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 기념으로 허은경 씨가 작년에 신청했지만 하늘과 저 멀도록 묵묵부답이었던 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프리슬라 중에서 샤를렌느의 노래로 I've Never Been To Me 들어보죠. 재미있을까? 네. 개봉하는 영화들을 미리 보고 말씀을 해주시는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모시고 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설 연휴 아마 극장가가 바글바글 거릴 것 같은데 네. 이번 주는 어떤 영화가 개봉하죠? 이번 주는 딱 한 편이 개봉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부터 넘어온 영화들이 이제 설 극장가를 지배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게 설 극장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편수들이 대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딱 이제 몇 편의 작품들이 어떤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 네. 그 올해는 설 연휴 직전에 딱 한 편 페이첵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오늘은 이 영화 한 편만 예. 개봉작으로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감독의 신작이라고 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예,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엇갈리죠. 오성 감독의 골수 팬들, 과거 홍콩 누아르 시절에 영웅 본색이나 초필상호 이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헐리우드로 건너간 이후에 오삼 영화에 대해서는 실망하신 분들이 네. 많이 있고요. 예. 또 헐리우드로 넘어간 오부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오삼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면들이 헐리우드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고착되면서 나름대로 똑같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네. 것들에서 그냥 어떤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작품 그 페이첵은 어떤 건가요? 네. 페이첵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죠. 일종의 이제 보수, 뭐 이제 이런 되돌려 받음 이런 건데 그 주인공이 시대는 정확히 연도는 안 나오는데요. 가까운 미래쯤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네. 그 주인공이 하는 주인공이 이제 그 해체 공학자이자 시스템 공학자인데요. 그 어떤 기업의 비밀 프로젝트를 혼자 수행을 하는 어떤 천재 그 엔지니어예요. 네. 뭐 한 뭐 두 달이건 뭐 한 한 달이건 간에 어느 방에 박혀서 자기 혼자 막 이제 발명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신제품, 획기적인 발명품을 딱 내놓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은 그의 발명품으로 대대적인 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비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의 기억을 지워요. 기억을 지우는 장치에 의해서 네. 두 달간의 기억을 싹 지워버리는. 그리고 그는 엄청난 액수의 보수를 받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엔 저 기업, 이번엔 이 기업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운영하는 이제 그 기업체로부터 친구로부터죠. 그 아주 굉장한 제안을 받게 돼요. 그가 평생을 놀고 먹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줄 테니 자기 프로젝트에 와서 뭘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길어요. 이번에 3년이랍니다. 네. 그래서 좀 망설이죠. 그러나 이제 그 액수에 혹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는 이제 물론 그 3년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가 그 프로젝트 시작하고 다음 순간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어느 방에서 깨어나 보니 친구가 말을 합니다. 성공했다. 네가 만들어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너에게 어마어마한 이 기업의 주식이 배당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니 일종의 1억 달러 정도의 그 액수가 자기 통장으로 입금이 돼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찾으려고 하죠. 그랬는데 3주 전에 은행 직원 말이 3주 전에 자기가 본인이 와서 그거를 반환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네. 그 돈을 그냥 안 받겠다고 했다고 서명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만든 기계는 대체 무엇인가? 그는 왜 3주 전에 그 돈을 자기가 갖지 않겠다고 했는가라는 네. 것들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네. 네. 자, 일종의 스릴러의 미스터리에. 그렇죠. 액션이. 분명히 있고요. 또 액션이 있겠죠. 예. 그런데 오삼이 액션을 아주 비장하게 찍는 데는 네. 의견이 있는데, 미스터리나 스릴러를 어느 정도 탄탄하게 구성을 했는지, 그게 좀 그렇죠. 궁금하네요. 그 부분에서 이 영화는 두 가지 정도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화의 원작이 필립 케이딕이라는 정말 우리 시대에 굉장히 위대한 SF 소설가의 원작이라는 사실이죠. 필립 케이딕은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원작자이기도 하고요. 뭐 네. 토탈 리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SF 명작들의 원작자예요. 네. 근데 물론 이 필립 케이딕은 당대에 뭐 미치광이다, 뭐 알코올 중독자다, 뭐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남긴 그 수많은 단편과 장편 소설들이 후대에 이르러서 더 많이 가치가 인정받았는데, 그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기발한 상상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꼭 디스토피아와 연결이 됩니다. 네. 결국은 어떤 시스템에 묶여있는 사회가 인간의 본성, 정체성, 기억 같은 것들을 어떻게 옥죄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어떤 기본적인 틀거리이고요. 그것이 어떤 시간의 문제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은 곧 기억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영화의 주인공들은 흔히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 여행을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굉장히 싸늘한 반전들이 이 원작자의 특징인데요. 네. 페이첵의 원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첵은 어떤 짧은 단편 소설부터 출발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번 페이첵, 영화 페이첵 같은 경우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필립 K. 딕의 원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실하게 살렸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아요. 이 K. 딕의 원작만큼 충실하게 살려서 매력적인 것도 없거든요. 네. 그 미스터리 스릴러라고는 하지만 그 이 사람의 미스터리 스릴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영화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점에서의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재나 책상들, 아이디어에서 오는 대단한 재미가 있어요. 네. 그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밝혀질 때의 미스터리는 대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가지고 있는 그 새 예지자들에 대한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그 예지자들의 아이러니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소재는. 네. 아무튼 그런 면이 553 영화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553이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감상주의로 포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필립 K. 딕의 원작을 553이 원작에 충실하게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553은 늘 자기 스타일대로 영화를 만듭니다. 네. 그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553 영화에는 매번 두 남자 주인공이 서로에게 동시에 총을 겨누는 장면이 네. 등장합니다. 비둘기도 나와야죠. 아,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비둘기입니다. 그런 장면은 뭐 영웅 본색, 초표싸움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네. 다소 이제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과거의 영화들에서 그런 장면들은 아주 그 격렬한 총싸움의 와중에 네. 어느 한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네.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냥 그걸 써야겠다로만 생각을 한 것인지 앞뒤 맥락 없이 네,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좀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 자기 형식에 좀 매몰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예요. 네. 53 영화에 늘 나오는 비둘기. 성당은 안 나오나요? 이번에는 성당이 나올 데가 없어요. 예. SF 영화의 어떤 한 연구소기 때문에. 네. 그 비둘기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미션 임파서블 2에서도 나왔었죠. 그 악당들의 기지에서 난데없이 이제 비둘기가 문 안으로 날아오는데 그때는 그 비둘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맥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가 정말 뜬금없이 날아 들어오고 그냥 가요. 이게 왜 또 사용됐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죠.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내 영화에서 언제나 비둘기가 등장한다. 그것은 마치 내 영화의 어떤 일종의 그 도장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명처럼 사용을 네. 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나온다는 것은 팬서비스 정도일까라는 네. 생각만 들게 할 뿐 네.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사실 않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영화의 그 553적인 그만의 그 어떤 도식적인 그 코드들 말고요. 네. 형식적인 그 재료들 말고 뭐가 있나요? 그의 액션은 항상 그 헐리우드의 기존 액션 영화 감독들을 놀라게 할 만한 네. 그런 어떤 현란함이라든지 네. 독특함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원작에게 어떤 미스터리, 원작에 주는 어떤 그 탄탄한 그 구조만 포기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액션은 어떤가요? 액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K-Dick의 원작 자체가 거의 모든 K-Dick의 이야기들은 액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네. 이야기들인데요. 그 재미있는 것은 553이 홍콩 시절에 만들었던 영화들의 액션 코드들을 지금은 할리우드의 많은 감독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어떤 표피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인데요. 네. 흥미롭게도 553은 헐리우드로 온 이후에 그런 액션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553 영화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무슨 대단한 예전에 주윤발이 보여줬던 어떤 쌍권총의 안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 이 초창기 같은 페이스오프 때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니콜라스 케이지의 흩날리는 바바리, 네. 뭐 그 사람한테 그 담뱃불을 붙여주는 동료의 이런 장면들을 네. 슬로우 모션으로 잡는다거나 이런 오우삼식의 어떤 감상성이 있었는데요. 네. 요즘은 그런 것조차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오우삼은 그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왔던 모든 영화들에서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감정 과잉이라고 할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에 남겨 놓고 있을 뿐이지 그 여타의 어떤 자신들의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뒤줄기나 이런 식의 트레이드 마크 정도로만 남겨 있을 뿐이지 조금 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우섬의 액션도 일단 포기를 하죠. 주연 배우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하나하나 좀 우마 서먼이 나오잖아요. 네 우마 서먼 나오고요. 네. 벤 애플렉이 주인공인데요. 그 이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벤 애플렉은 제가 보기에는 오우섬 영화랑은 좀 맞지 않는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벤 애플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오우섬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을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미국적인 배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우마 서먼은 더한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저는 우마 서먼이 참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그 타란티노 영화들에 나오고 네. 이럴 때 뭐 카우걸 블루스 이런 거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주류 영화계에서 니콜 키드만이 정말 대단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마 서먼은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네. 있죠. 그 긴 키와 긴 팔다리와 손가락 굉장히 길어요. 아세요? 네. 우마서먼 엄지손가락 굉장히 길어요. 아무튼 그런 독특한 취향의 감독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그런 캐릭터인데 우마서먼이 이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흔한 할리우드 영화들의 어떤 그 소극적인 여배우 이미지에 네. 잔뜩 갇혀 있어요. 네. 왜 굳이 이런 영화에 나와서 저런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리 길리암과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사랑했던 여배우가 그들의 영화에서는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났는데 역시 워낙 오우삼 그러니까 결국은 출연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우삼 영화가 단 한 번도 여성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네. 오우삼은 늘 남성 감상주의 영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출연한 것 자체부터 어떤 좀 단추를 잘못 깬 거죠. 네 아쉽네요. 그래도 일단 음악은 듣고 넘어가야죠. 그 오우삼 감독이 헐리우드에 와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라고 평을 받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미션 임파서블 2 중에서 음악을 한번 듣습니다. 뭐 오우삼 감독의 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물론 말씀을 하시겠지만 잭 마마의 이코 이코 With the soca soca mama. Hey brother, there's another wicked world that's burning. The sun will rise and blind your eyes. Fires keep on burning. Oh, oh hey, come our way. Soca soca na na. Come on, come on, it's ale ale. With the soca soca mama. Come, hey, come our way. Soca soca na na. Come on, come on, it's ale, ale. We're soca, soca, mama. Hey, hey, now, come and play now. Time is for the taking. I better get it while you can before the ground is shaking. Go, go, come, hey, come our way. Soca, soca, na, na. Come on, come on, it's ale, ale. We're soca, soca, mama. Is going. I SMS the letter check. Which way the wind is blowing? Oh, oh, hey, come our way. Soca, soca. 네, 오삼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작품 미션 임파서블 2에서 음악 들어봤는데요. 그 해리슨을 만났을 때를 보면 그 둘이서 늘 티격태격하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루이 암스트롱이었나요? 누가 함께 불렀는데 뭐 토마토가 맞느니 토마토가 맞느니 리더가 맞느니 나이더가 맞느니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우리에게 아주 귀에 익은 음악을 이코 이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아이코 아이코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원주민어라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길게도 곡을 설명을 했네요. 젠마마가 불렀습니다.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휴대 2.0의 편집장 이지은 기자 모시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그 파이츠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영화 한 편만 개봉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를 위해서 뭐를 해볼까요? 비디오를 한 편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오우상 감독 이야기를 했으니까 뭔가 그의 옛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영화, 혹은 홍콩 영화의 네. 그 활든 전성기, 그들의 그 본, 그 본류를 느낄 수 있는 영화, 그런 영화를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두 편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 한 편은 서극 감독의 영화고요. 네. 또 한 편은 관금붕 감독의 영화를 예.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극 감독은 그 늘 오우상과 비견되고는 하는 감독이지만 네.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한수 위라고 평가받는 감독이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오우삼이 갇고 있는 그 자기의 좀 갇힌 세계나 그 어떤 액션 영화에 비해서 서극은 지금까지도 그 어떤 형식 미학 이런 것들 속에 이야기를 담아내고 또 본래의 이야기 구조를 해체시키고 이런 데에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컨대 무슨 서극의 칼 같은 영화들도 그렇고요. 그 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순녀영류라는 작품인데요. 순녀영류. 이 작품 개봉됐었습니다. 네. 개봉됐었는데 개봉 당시에는 굉장히 사실 욕 먹었어요. 네. 사실 서극 영화 나올 때마다 욕 먹어요. 최근에. 네. 왜냐하면 그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순녀영류가 이제 어떤 테러 집단하고 맞서 싸우는 킬러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미지 과잉으로 돼 있어요. 네. 홍콩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빽빽하게 들어선 그 아파트들, 네. 일종의 아파트 액션을 서극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 잘 찍었거든요. 네. 그 아파트 비좁은 공간들과 복도들을 넘나들면서 찍는데 그것이 과거의 무슨 천녀 유혼이나 이런 데에 나오는 어떤 안무적인 액션들을 네. 이 도시 속으로 옮겨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총격하는 장면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도 강렬해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오삼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서극은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순녀영류는 물론 개봉해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엄청난 매니아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네. 그 액션 영화라 구정에 어울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볼만한 신선한 그런 영화입니다. 예, 서극이 그 안무적인 액션을 아파트의 그 도시의 비좁은 공간을 막 비집고 네. 들어가면서 그 액션을 보여준다고요?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도 못 봤거든요. 예, 한번 꼭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금붕 감독의 영화는 예, 어떤 영화인가요?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것이 얼마 전에 그 매연방이 네. 죽었습니다. 네. 그 장국영의 죽음 이후에 또 한 번. 저희들, 한국에는 뭐 매연방이 이렇게 장국영처럼 대단하게 알려진 배우는 사실 아닌데 네. 중국에서 매연방이 차지하는 위치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해요. 네. 올해 마흔으로 그 세상을 떴고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떴는데 홍콩에서는 거의 홍콩 영화계 대모 수준이래요. 마흔 네. 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정말 이 40이 될 때까지 원 없이 살다 간 배우라고 네. 합니다. 그가 했던 것들이 그 배우의 여러 작품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인지구라는 영화예요. 네, 인지구요. 네. 사실 저희 시간에도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비디오 제목으로는 인지구라고 나왔는데 네. 그게 잘못된 거래요. 원래는 네. 연지구라고 연지구죠. 합니다. 연지구죠. 네. 그게 이제 그 연지곽. 예, 그 이야기가 예전에 그 도령과 기생이 네. 사랑을 하다가 그 집안의 반대로 부딪히고 같이 죽기로 결심을 하고 죽었는데 여자는 죽고 남자는 안 죽었죠.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몇십 년 후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과거에 둘이 사귈 때 그 바르던 연지과학, 네. 이게 이제 그 제목인데요. 그, 뭐랄까요. 그, 이 영화는 사실 관금붕이 갖고 있는 관금붕, 그러니까 진짜 관금붕 영화라고는 할 수 없어요. 네. 관금붕이 갖고 있는 이제 몇몇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묘한 매력이 있어요. 관광문 영화가 홍콩 사회를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기분을 좀 약간 어이없게 만들면서 조금 뭐랄까 감동도 주고요. 그런 부분들이 관광문 영화들인데 어떤 식으로 어이없게 만드나요? 그 뭐랄까요? 그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체시키면서 주인공들이 굉장히 허무해요. 관광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네. 그 예전 형사인데 형사 같지가 않고 또 형사와 범인이다가 같이 또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러다가 또 같이 어디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맥없이 끝나버리고 막 이래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홍콩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들 굉장히 그 알맹이가 점점점 비워져 나가는 듯한 네. 정서들을 자기 영화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인지구는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예요. 한국 네. 영화들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진정으로 매력이 있는 것은 저는 매연방 때문이라고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상대 주인공은 장국영이에요. 네. 매연방과 장국영의 우정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고 또 둘 사이에는 또 뭐 사랑까지 했었다는 얘기들도 있기는 네. 하지만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 사실 장국영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네. 장국영은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그 만나는데 네. 둘이 만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그 사랑의 은하수를 소개할 때도 네. 얼핏 그랬는데 그 장국영은 나이든 할아버지의 모습이고 네. 매연방은 귀신이죠. 그렇죠. 죽었으니까 귀신의 모습으로 귀신. 만나게 되는데 그 어떤 늙은 장국영의 이미지나 또 장국영이 예전 도령이던 시기의 그런 이미지들도 그 좀 뺀질거리는 그 부잣집 이미지인데 그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나 매연방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매연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박한 얼굴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매연방이 기생이나 이런 역으로도 많이 나왔던 것도 어떤 코미디 영화에서 망가지는 모습으로 많이 나왔던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어떤 천한 이미지 때문인데요. 동시에 또 굉장히 도도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한 동시에 또한 있는 것은 그 굉장히 마르고 또 친근하지 않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카리스마나 힘과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감쌀 것 같은 그런 데모적인 이미지가 매연방에게 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나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떤 거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것이 이 인지구에서의 매연방의 캐릭터입니다. 과거의 기생의 모습일 때도 그렇고요. 또 현대로 넘어와서 귀신일 때조차 그래요. 매연방이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매력들이 일순간에 발산이 돼요. 그러면서 매연방의 그런 복합적인 이미지가 영화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서의 복합성을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관금붕이 대중적으로 다가간 이 영화를 또 다른 면으로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네. 마지막 장면에 이르렀을 때 이 영화는 두 가지의 감정을 주는데요.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수십 년을 내려올 정도로 기다리는 사랑의 감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상함이죠. 그 네. 사라져버린 사랑. 네. 이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루해져버린 어떤 삶의 초췌함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은하수하고는 좀 다른 면에서의 그 이중적인 정서를 느낄 수가 있죠. 네. 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그 오우상 감독의 8책인데 그 헐리우드가 홍콩 감독의 그 어떤 그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비디오를 전 세계에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홍콩의 그 감독들의 영화들을 주목할 만한 영화들을 비디오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자 서극 감독의 순유 영유 그리고 관금붕 감독의 인지구 원제는 연지구지만 우리나라는 인지구라고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신다면 그나마 그 영화 속에 숨어있는 그 힘들을 느끼시고 글쎄요 그 이들은 헐리우드에 가나요 안 가나요? 누구들이요? 서극과 관금붕이요? 반갑니다. 반갑네요. 그 비디오로 이번 설 연휴에 한번

인기 있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청주의 박효영 씨 듣고 싶은 노래 잘 들으셨어요? If you don't know me by now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영화에 이 노래가 들어왔는지 알고 싶다고도 하셨죠? 김준강 씨가 거기에 답을 하시긴 했어요. 이 노래는 Simply Red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나왔든가 하셨는데 맞아요. 준강 씨가 추측하셨듯이 주인공들이 춤추는 장면에서 쓰였어요. 바로 1991년작이죠. 클락스 액션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나왔는데요. 변호사 아버지인 진 해크만과 또 변호사 딸인 주인공 배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까만 머리에 그냥 매력적인 여배우였던 것만 생각이 나네요. 그 둘이 화해한 후에 함께 춤출 때 바로 이 곡 If You Don't Know Me By Now가 들려왔습니다. 박효영 씨 사랑하는 오빠, 엄마, 아빠, 결혼한 언니, 형부, 군대 가서 고생하는 사랑하는 막둥이 모두를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네요. 네, 잘 들으셨죠? 로봇을 전공하는 꼬마 과학자 박재용 씨, 경기 수원의 박재용 씨, 안녕하세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는 사연을 늘 봤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요. 사실 소신 없는 과학자들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계단을 올라가서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남의 논문을 표절을 하고 그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 박재용 씨 사연을 늘 받으면 뭔가 차근차근 성실하게 꿈을 향해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로켓을 쏘아올리고 로봇을 우주에 보내는 날이 있겠죠? 그런 날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주 든든합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우주 속의 그 별이 우주 식민지처럼 이렇게 묘사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도 뭐 우주 식민지 하나 만들자 뭐 이런 느낌으로 우주로 나가는 거 아니라요. 흔히 이렇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에서는 땅 없으니까 우리 지구 막 우주로 눈을 돌려서 거기 우리 땅 하나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그 우주에 내 땅 하나 만들자 그게 아니라 꿈속의 땅을 늘 생각하던 미지의 세계에 한번 다가가 보자 어떤 진리나 진실을 캐보자 막 이런 느낌 박재용 씨의 글에서 엿볼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 울산 동구 화정동의 최재철 씨 역시 별을 향한 꿈 그 추억을 잠시 적어주셨어요. 어린아이 시절에 랜턴 켜고 밤하늘을 비추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이면 그렇게 옥상에서 하늘 별을 향해 비추었죠. 그럴 때마다 별은 그 랜턴 빛에 반사돼서 더 빛을 바라는 것 같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 입학하고 어느 날 자연 시간 밤마다 그동안 믿고 비추어왔던 랜턴 빛은 그 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서운함 그 뒤로는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셨는데 랜턴의 빛은 그 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최재철 씨가 좀 더 이렇게 꿈을 막 키워가셨다면 그 별에 더 가까이 가는 방법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은 서운하네요. 그런데 더불어서 최재철 씨가 신청하신 곡이 있네요. 그 추억이 서려 있는 곡이에요. 영화 파이널 판타지 중에서 영화 속 아키로스 박사와 너무나 비슷했던 사랑하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마음에는 남아있습니다 하셨죠? 음악 들어보세요. 음악 듣고 나면 혹시 연락하고 싶은 어떤 그 용기가 다시 불끈불끈 솟아오를지도 모릅니다. 게임 파이널 판타지 중에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게임 8편의 엔딩곡 Eyes on M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작가 권영, 황보나요, 그리고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hiny placed your suicide.